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러 가로되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인류의 왕이며 인류의 신에게 인간의 흉중에 도사리는 사탄의 재앙을 인간의 가슴 속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영마와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나이다. The prayer at the completion of the Quran. O Allah, change my fear in my grave into love. O Allah, have mercy on me in the name of the great Quran, and make it for me a guide and light, and guidance and mercy. O Allah, make me remember what of it I have forgotten. Make me know of it that which I have become ignorant of, and make me recite it in the hours of the night and the day, and make it an argument for me, O thou sustainer of all the worlds. Ameen.